언제쯤일까 시작조차 기억나지 않아 네가 들어오던 날 잠 못 들게 했던 심장이 턱 내려앉았던 움츠렸던 너의 마음을 해맑은 너의 미소 내겐 아프기만 해 한 번도 난 느끼지 못했던 모든 걸 지워낼 수 있다면 다시 널 찾을 수만 있다면 힘겹게 나를 기다렸던 날들 외로움의 끝에 너를 꼭 붙잡고 서 있을게 그 언젠가 기적처럼 알잖아